Nous allons compter ensemble de 1 jusqu'à 11. 우리 같이 1부터 11까지 세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Nous allons dire ensemble les jours de la semaine. 우리 함께 주간 요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Nous allons dire ensemble les mois de l'année. 우리 함께 1년 12달을 같이 세어보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